동화 한국어 버전 왕자와 거지. 아주 먼 옛날 헨리 8세가 영국 런던을 통치하던 그때 하루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두 명의 남자아이가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각에 태어난 거예요. 한 명은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님이 될 아이였고, 그와 반대로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다른 한 명은 그저 가난하게 자랄 아이였죠. 가난한 아이의 집은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정세가 좋지 않던 시절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에드워드 왕자님이 최고의 음식과 의복을 갖추고 있을 때, 거지 톰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해 끼니를 연명하며 제대로 된 옷도 갖춰 입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또 다른 우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놀랍도록 신기한 공통점이었죠. 톰, 이 쓸데없는 녀석 같으니 나가서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한 게냐? 아빠, 저는 구걸하기 싫어요. 누구는 구걸하고 싶어서 구걸하는 줄 알아, 이 바보야? 만약 네가 구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뭘 먹고 산단 말이냐? 정 그렇게 살고 싶으면 저 으리으리한 성에서 태어날 것이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놓고 불만이야? 어디에서 태어날지는 제가 정할 수 없잖아요. 어우, 그만하렴.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당장 나가서 어떻게든 돈이나 구해와! 톰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집 근처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앤드류 선생님을 만날 때였어요. 선생님은 매주 학교에서 새로운 책을 가져와서는 톰이 읽을 수 있게 빌려주곤 했죠. 책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란다, 톰.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해답을 알려줄 거야. 네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단다. 아니요, 선생님은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왜 성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저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네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왜 네가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거지의 자식은 거지로 살고 왕의 자식은 왕자나 공주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룰 자격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선택권이 있다는 거지. 질문을 하나 하마. 네가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하면 너는 가난한 거지 아니면 사악하고 이기적인 인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니? 만약 사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이 유일한 선택지라면 그럼 저는 그냥 정직하게 거지로 살래요. 바로 그거야. 이제 알겠니? 넌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단다. 네가 성에서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 톰. 그리고 내겐 그 용기가 있지. 난 너를 믿어.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톰은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성 앞에 와 있었죠. 톰은 높고 거대한 성을 눈앞에서 보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건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죠. 성 안에서는 에드워드 왕자님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저분이 왕자님인가 봐. 나도 저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거기, 꼬질꼬질한 놈.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몰래 들어와. 얼른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자. 경비병들이 톰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 그때 에드워드 왕자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데 다들 이 소란인가? 이자가 성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습니다. 자는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톰켄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왕자님.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저 창문 너머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톰은 격식을 갖춰 말했어요. 왕자는 그런 톰이 궁금해졌죠. 그는 톰을 방으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을 제공해줬어요. 톰은 자신이 진짜 성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저도 왕자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날 만난 이후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나, 톰? 우리 외모가 서로 비슷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렇게 둥글둥글한 코하며 곱슬머리에 커다란 눈까지.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가 살던 곳이요. 이 왕국에서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당신은 비싼 의복을 입고 있다는 거고 저는 누더기라는 거죠. 경비병들이 절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잖아요. 그들은 저희가 비슷하게 생겼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모두가 그럴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잠깐, 그러면 우리 서로 옷을 바꿔입고 사람들을 시험해보는 게 어때? 재밌을걸세.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톰, 이제 우리 친구 아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들은 옷을 바꿔 입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랐죠. 우와, 닮은 것 좀 봐요. 하지만 전부 허상일 뿐이죠.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바꿔 입어요. 뭘 그렇게 서둘러. 경비병들을 시험해보고 싶단 말일세. 나는 거지처럼 누더기를 입고 여기를 나가는 거고, 자넨 여기에 앉아서 에드워드 왕자님 흉내를 내보고 있게. 하지만 그러다가... 걱정하지 마, 톰. 아무 일도 없을걸세. 그럼 다녀오마. 밖으로 나가는 길에 왕자는 금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고 있는 누더기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는 곧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죠. 경비병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톰 말이 맞았어. 저들이 신경 쓰는 건 내 옷차림뿐이었잖아.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네. 에드워드는 정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이 막았죠. 잠깐! 더는 안 돼! 더는 이놈을 왕자님 가까이 둘 수는 없구나. 가거라! 진정하게! 내가 에드워드 왕자일세. 네가 왕자면 나는 왕이다! 뭐? 아니, 어디 감히? 에드워드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경비병들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결국 왕자님을 쫓아내고 말았죠. 이런... 이거 쉽게 풀리지 않겠는걸? 어디로 가야 하지? 왕자는 성에서 쫓겨나오는 길에 정말 우연하게도 톰의 아버지와 마주치게 됐죠. 아휴, 이 쓸데없는 놈. 어딜 다녀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가! 가서 음식 구해와! 에드워드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처음이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결국 음식을 찾아 길을 나섰죠.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왕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가난했다니 다시 봐도 믿어지지 않아. 왕실에서는 매일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고작 한 명도 먹여 살릴 형편이 안 된다니. 그 사이 톰은 왕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에드워드 왕자가 아니란 걸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당황스러운 건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으신 걸까요? 오늘 뭔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영국의 국세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국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대답하시던걸요. 왕자님인데요. 국세를 지키는 건 왕자님의 의무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죠? 죄송하지만 기억을 잃으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본인이 계속 에드워드 왕자가 아니라 무슨 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지라고요. 이런. 그렇다면 심각한데요. 왕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병세가 짙어지는데 그 아들은 기억상실증이라니. 제발 이 왕국을 구제해 주소서. 톰은 에드워드 왕자가 하루빨리 성으로 돌아오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찌됐든 에드워드 왕자의 친구로서 그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톰은 현명하고 또 영리했어요. 그는 왕자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빠르게 배워나갔죠. 왕실 사람들은 서서히 그를 향한 믿음을 쌓아나갔고 점차 애정을 느끼게 됐어요. 톰은 굉장히 박식했어요. 앤드류 선생님이 빌려주셨던 책에서 얻은 지식이 매우 유용하게 쓰였죠. 모두 그의 지혜로움에 감사했어요. 그는 겸손하고 또 모든 이에게 관대했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만 알았던 그때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헨리 8세 왕이 세상을 떠난 거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상심이 크시겠어요, 왕자님. 하지만 이제 왕자님께서 우리 왕국의 왕위를 이으실 차례입니다. 뭐라고? 그리 서두를 필요 있나? 왕국에는 당신이 필요해요, 왕자님. 그리고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럼 서둘러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톰은 왕실 생활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삶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는 왕위를 이어받고 싶지 않았어요. 톰은 병사들에게 길거리를 샅샅이 뒤져 에드워드를 찾아오라 명령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가난뱅이를 데려와야 하는지 알리 없는 병사들은 항상 허탕을 치고 돌아왔죠. 톰은 왕자님이 더욱 걱정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톰은 마음을 다해 왕자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 사이 에드워드는 다른 위험에 처해 있었죠.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두 명의 괴한이 에드워드를 붙잡고는 물건을 훔쳐오라고 강요했어요. 비록 에드워드는 물건을 훔치진 않았지만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날 그는 법정에 서게 될 운명이었어요. 에드워드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죠. 그러나 예기치 않게 지내하는 반사님 자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비원들이 이 소년을 도둑으로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훔친 게 없습니다. 이 소년을 석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다행히 에드워드는 풀려났어요. 그는 자애로운 남자에게 감사하며 한 가지 작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왕실에 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에드워드 왕자님이 내일 왕이 되신다고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를 성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즉위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부탁했기에 못 이기는 척 함께 가기로 했죠. 그 다음 날 성 안에는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왕을 맞이합니다. 왕 에드워드! 와! 예! 왕 에드워드! 왕 에드워드!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톰의 머리 위에 왕관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안 돼! 멈춰! 진짜 에드워드 왕자는 나야! 뭐? 어떻게 감히? 네 옷차림 좀 보아라! 경비병, 체포하도록! 안 돼! 당장 이거 놔! 경비병, 놔주거라! 저분 말이 사실입니다, 존경. 저분이 에드워드 왕자님이고 저는 통켄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으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직도 저희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자, 여기요. 그동안 영국의 국세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보죠? 처음 제가 성을 떠나는 날 가지고 나왔는데요. 에드워드 왕자와 톰은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왕국의 진짜 왕자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죠. 용서해 주세요, 왕자님. 모두 제 불찰입니다. 어서 본래 자리를 되찾으세요. 톰, 자네는 나의 진정한 친구일세.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지런히 내 업무를 봐주었더군. 너의 정직함에 정말 감동받았어. 내 왕자를 빼앗으려 했다면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데 말이지. 왕자님, 제가 가난한 집의 아들이긴 하나 정직함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네를 알게 된 것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톰. 너만 괜찮다면 내 개인 고문이 되어주지 않겠나? 이 왕국엔 너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네. 제가 영광이죠, 왕자님. 영국의 진짜 왕자님 에드워드는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서둘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왕국의 법과 규정을 대대로 개정하기 시작했어요. 눈앞에서 목격한 빈곤에 깊은 교훈을 얻은 것이죠. 에드워드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자애로웠답니다. 또한 왕국은 톰 켄티의 정직함에 매우 감사했죠. 에드워드 왕과 톰 켄티는 그렇게 오래오래 둘도 없는 친구로 남았답니다.